헌법재판소 향한 것엔 비판, 공정성 논란 속 탄핵 심판 졸속 진행. 윤상현 국회의원, 대국민 호소. 2월 12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어느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나라를 망치고자 폭동을 일으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과 토론한 결과 헌법 77조에 의거해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해석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전문 교수들에 의하면 세계 헌정사상 과잉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했으며 중앙대 이인옥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설사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서부지법은 영장 발부로 화답했다면서 이는 국민이 헌재를 믿지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극우가 아니며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들이다. 그들을 폄훼하지 말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을 지켜줄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다라며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주십시오 라는 말로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국민들께서 끝까지 요구해 달라고 전했다. 여러 정치가들의 헌법재판소 독재 지적. 원희룡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를 헌법도망소라며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의 정족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점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찰 피의자 조서를 동의 없이 증거로 채택한 점, 헌재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재판 독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 편향적이고 자의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이 대부분 기각된 반면 탄핵 찬성 측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동의 없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헌재가 이를 탄핵 심판에서 인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잃고 제왕적 헌재로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 무시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재판관들보다 더 나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가 대통령 측의 발언 기회를 제한한 반면 소추 의원 측의 주장은 추가로 받아들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헌재가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세력을 위한 희생양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신문조서를 대통령 동의 없이 증거로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재가 이를 임의로 해석하면 법치가 아닌 인치,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법 적용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판단해야 하며 헌재가 스스로 불공정성과 편파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여권과 법조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서도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대체 헌재가 이렇게까지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재판 진행. 헌법재판소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 심판에서 검찰 피의자 조서를 피소 추인의 동의 없이 증거로 채택한 점이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재판에서는 동의 없는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법조계와 국민의힘은 헌재가 증거 채택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이 대부분 기각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탄핵을 주장하는 측의 증인은 대체로 받아들여졌지만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조차 헌재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조기에 결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며 그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했는데 무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정족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총리 탄핵이 무효로 판결될 경우 헌재 소속 재판관 구성도 영향을 받게 되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외면하고 윤 대통령 탄핵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헌재가 핵심적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윤 대통령 탄핵을 먼저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야 할 헌재가 특정 세력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불신도 커지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 현재 헌재 재판관 중 일부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줄 탄핵 방통위원장, 행안부 장관 등 사안을 신속히 다루지 않는 점이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도망치는 헌법도망소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헌재가 독립적 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헌재에 대한 국민적 불신 확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정당한 근거 없이 탄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탄핵이라는 시각이 확대되면서 헌재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를 비판하는 이유를 탄핵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인사들은 헌재가 이미 신뢰를 잃었으며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